갇힌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우리가 볼 때 감옥에 갇혔어요. 나쁜 일이에요. 그쵸? 이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다른 성경의 평행 구절을 보면 여러분 요한이 갇힌 것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듣자마자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은 어찌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님이 이해가 갑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요한, 그 요한을 왜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요한은 평생 여러분 생식으로 살아왔어요. 고기도 안 먹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풀어줬습니다. 요한 자신의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자신의 제자도 다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애썼던 그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서 나 중심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항상 걸려 넘어지는 거침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래요.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 사실 요한에게도 나쁜 일이라고 여겨졌을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도 나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예수님한테는 그게 나쁜 일도 좋은 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과 좋은 일의 기준이 뭡니까? 그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유익을 받느냐 아니냐에 있지 않고 내가 어떤 손해를 겪느냐 아니냐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기준이 여러분들 나한테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그 기록이 요한복음 1장부터 4장을 보면 있어요. 근데 마가는 지금 그 모든 예수님의 어떤 초기의 사역들을 다 생략하고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의 관심은 예수님의 왕권에 있었고 그 왕의 신분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섬기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요. 왕의 신분을 가지신 그분이 어떻게 종의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죄를 정복하시는가, 해결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신분과 역할이 바로 우리 신자의 신분과 역할을 또한 말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예수님이 여러분들 자신의 어떤 왕적인 사역, 왕적인 신분으로서 종의 역할을 하신 그 펼쳐지는 그 본격적으로 사역하신 그 장소로 갈릴리를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하필 갈릴리일까요? 그 당시에는 이 갈릴리 지역은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지역에서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 시작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게다가 과거에 이 이스라엘이 북왕조랑 남왕조로 우리나라 지금 북한 있고 남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졌을 때 이 북왕조가 그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아수르라는 엄청난 잔인한 제국에 의해서 심판받고 그리고 멀리 추방당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사실 상당히 우울했고, 게다가 수많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그 지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역이다,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우리 한번 좀 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장 46절 성경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 미안해요. 네. 아멘. 네. 나사렛이 어떤 지역이냐면 갈릴리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네일이라는 유대인의 랍비 선생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갈릴리에서는 도저히 좋은 일이라는 거, 좋은 사람이라는 거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미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이 시작하실 사역을. 근데 그것 어디서 시작하신다고요? 갈릴리에서 시작하신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그거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과 사람들이 좋게 보이는 방식 길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방식과 자기가 좋게 보이는 길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길과 취하시는 그 방법은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 그것만을 예수님은 항상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그것과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겁니다. 우리 구약성경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 밖에서 들어온 사람은 덥고, 그렇죠? 안에 있던 사람은 춥고. 자,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9장 1절 2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리고 6절 보세요.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십니다. 아멘. 이사야 이 시대 때 흑암과 그리고 그 절망으로 고통당하던 그 갈릴리 땅, 그 땅이 바로 한 왕으로 인해서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싸우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가 뭐예요? 여러분들 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두는 건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사역을 시작한 것도 갈릴리라는 그 엉뚱한 지역에 사람들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지역에 시작하신 것도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가셔서 그 뒤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로 돌아와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5절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란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준, 너희들이 좋다고 여기는 그거, 그게 너희들한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준이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좋고 나쁨의 기준이 너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죄입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들려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같이 15절 시작. 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그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이 여러분들 좀 뭔가 느껴져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얘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믿으라는 그 말이 자기를 위한 세상적인 어떤 현실적인 그 문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게 보여지기 때문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내 육신의 어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 기준으로 항상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회개하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고통스럽게 살 거야 라고 협박을 하면 그제서야 듣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현실과 관련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제대로 인생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는 사람이든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의 현실적인 문제에는 여러분들 그 어떤 변동도 없습니다. 사실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도 회개를 전혀 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다 같이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잠자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갑니다. 회개를 하건 안 하건 다 힘든 일을 경험하고 회개를 하건 안 하건 다 좋은 일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회개가 죽음 이후의 문제라고 치부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복음을 믿는다는 것도 도대체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생각하고 이해하지 않고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마치 무슨 보험 하나 들은 것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보험 들어놓으면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까? 저도 보험을 여러 개 들었지만 날마다 그 보험을 묵상하면서 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만약에 사태를 대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 보험이 내 삶을 뒤바꾸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그냥 보험 하나 들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게 우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회개가 뭘까요? 나를 반성하는 걸까요? 내 잘못을 그냥 뉘우치는 걸까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거예요. 끝도 없이 자기 중심적인 악한 그 자기 자신을 좀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내가 벗어나야겠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또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걸 아는 거, 악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결정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삶에 대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망할 놈의 이 모습이구나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복음을 믿으라는 건 뭡니까? 바로 이 회개를 필요하는 삶의 정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순종이 특징인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복음을 믿는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나라는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나를 송두리째로 바꿔서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게 여러분들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두 가지 어떤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말이에요. 나를 제대로 직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라는 것.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참된 회개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복음을 믿는 삶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성경을 많이 본다고 그냥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착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으로 복음을 믿으라 명령하신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그 앞에 나와 있는 전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시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 전제는요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때가 찼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건 여러분들 어떤 결정적인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자기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그런 결정적인 어떤 일들이 한 번씩 있었죠? 네. 자기 생각을 송두리째로 바꿀 만한 사건들. 뭐 목사님 같은 건 뭐 아내를 만난 거, 혹은 뭐 그 누가 뭐 보윤이가 태어난 거, 그런 것들이 나의 사고를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나 개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 그리고 모든 역사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결정적인 그 시기가 되었다는 거, 그게 바로 때가 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를 직면하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직면하게 되는 그날이 지금 됐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누군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을 만나보면 미국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죠. 미국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쳐요. 왜요? 어디를 가도 어느 지역에 떨어져 있어도. 왜 그렇습니까? 위기가 닥치면 한 사람을 위해서 미국은 헬기를 보낸단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 구하러 보낸단 말이야. 그렇죠? 미국 사람을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게 돼. 이스라엘 사람을 보면 그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면요 세계 각지에서 공부하고 있던 남자든 여자든 모두 청년들이 짐을 다 싸고 공부하는 거 다 내려놓고 그 이스라엘을 싸우러 와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네. 하던 거 다 포기하고 다 다른 나라로 가죠. 네? 그러면 그 나라 그 사람을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게 되고 그 나라가 그 나라의 법과 원칙은 무엇이고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그 나라는 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게 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내 나란 존재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죄를 짓고 사는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나를 위한 하나님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나를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 내 죄가 결국 그 존귀하신 예수님을 죽였구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적으로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분노하시는지를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면 내가 그 짓고 사는 그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구나, 없는 그런 죄구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를 직면하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죄구나. 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복이구나 하고 믿고 살 수 있는 것, 회개하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지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고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 여러분들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죠. 차는 어디로 다닐까요? 왼쪽으로 다닙니다. 우리나라는 왼쪽에 있고 오른쪽으로 차가 다니잖아요. 그렇죠? 영국에 가서 우리나라 방식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사고 납니다. 네, 난리 납니다. 영국에 들어가면 영국의 법이 얘기하죠. 너희는 왼쪽으로 다녀라. 네? 그럼 그 길로 다니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인 거야. 그렇죠? 근데 너희는 왼쪽으로 다녀야지만 영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그 은혜로 들어왔으면 이제 너희는 회개하는 자가 될 것이고 복음을 믿는 자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요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요 들어간 사람은요 복음을 믿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 사람이 진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 그 사람들만이 복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것은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왔으니 그 나라 사람답게 살라는 그런 요청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람들은 항상 회개하게 되고 항상 복음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성도의 삶은 계속적인 회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도 왜 싸웁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옳으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그런 자기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문제구나, 죄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한테 소중한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내게 좋다고 여기는 그것이 내게 좋은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나쁘다고 여기는 그것이 내게 나쁜 겁니다. 그분이 내게 좋다고 여기는 것이 당장은 내게 나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게 나쁘다고 여겨지는 그것이 당장은 내게 좋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이나 지식이나 지혜를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고 신비한 역사를 기적을 내 삶에 나타내 주면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생각하지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도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으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려워도, 그게 좀 버거워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내 인생에 좋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것이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찬란한 것과 어떤 그 정말 빛나는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안 좋은 것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을 다른 기준으로,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을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미국 대사관이 있는 그 영역은요, 우리나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야, 들어가면, 미국 대사관 들어가면 거기부터는 미국의 법의 통치를 그 땅은 받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왕인 그런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믿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랑 싸우시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시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내 중심, 내 기준으로 모든 걸 나에게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내게 좋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이 자기중심성, 그것을 깨부시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희덕거리고 그냥 항상 좋은 거,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뭘 또한 봅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을 때보다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보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얼마나 나에게 현실적인 그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야말로 정말 내 운명과 내 영원한 인생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고, 그렇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것인 것을 보고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회개하는 나라에, 복음을 믿는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을,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바라보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보게 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누리고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내게 소중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산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됐네 같이 찬양하시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살아가는 자들은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항상 복음을 믿는 삶을 삽니다.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새롭게 하는 삶은